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봅시다. 먼저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합시다. 1장 9절 1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뒤에 그 5장 좀 보십시다. 5장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잭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우리는 지금 그 계시록의 전문 이 전체를 다 강의를 마치고 이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 내용 속에서 강조되는 어떤 핵심 진리를 이렇게 핵심 진리 몇 가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계시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여러 가지 호칭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계시록을 관통하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이게 조금 깔려 있습니다만은 오늘 두 개 읽은 본문이 이제 그 1차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미 이것은 본문들은 다 상세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을 상세히 강의는 하지 않고 그것이 시사하는 어떤 내용이 계시록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삶의 양태를 이 계시록이 전면에서 하나의 핵심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 핍박이 거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계시죠. 메시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공통된 삶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계시록 자체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현실을 반영해서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겪었고 그야말로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내용을 항상 지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는 표면적인 면이 있지만은 사실 계시록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특징적인 삶이요 어떤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특성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계시록 전면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영광이다. 라고 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특성은 자기를 믿는 자 모두에게도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그것을 알고 자신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흔하게 강조된 진리, 그리고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진리가 다시 이 계시록에서 전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내용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바로 그 진리가 여기 계시록에서는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실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길은 고난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한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었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길을 가는 그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로서 이 전면에 어떤 답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는 조금 더 생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처절한 고난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교훈을 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묘사는 뭐 여기 계시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별로 없지만은 고난당하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역사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하고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그 내용들로 계시록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겪는 고난의 어떤 모습에 대한 묘사들을 일단 간단하게라도 훑어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장 9절에서 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이 자기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고난에 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또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그 일곱 교회 보낸 편지 속에서 각 교회들마다 핍박이 있는 현실을 그들이 핍박이라고 하는 어떤 핍박이 있는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인내와 수고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잠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 속에서는 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에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또 서문하의 교회에 보낸 내용 속에서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생명의 면을 네게 주리라. 뭐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 보낸 내용 속에서도 그 2장 그 13절을 보게 되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들이 사는 환경을 말해주는데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대적자가 있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처벌하지 아니하였도다. 순교가 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처벌하지 않고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너무 처절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또 두아디라에 보낸 내용 속에서도 내가 내 인내를 아노니 그들도 인내하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지방이 있었지만 똑같습니다. 사대 교회에 보낸 내용 속에서도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타협하려 거기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그 믿음을 그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3장 8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가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을 겪으면서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을 겪으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게 보편적인데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4장, 나중에 6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과 10절에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하늘에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예요. 그들의 단원입니다. 단식입니다. 또 7장을 보면 인맞은 자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13번째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무리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 이런 내용들 쭉 묘사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가서 한 장로가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이 총수가 다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14절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받은 자들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총수를 얘기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다 와서 있는 그 자리에요, 지금 그 자리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총수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 치고 큰 환란에서 나오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장 초도에 가면 금향로에 달린 향, 곧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전체 문맥 속에서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 가면 두 증인에 대한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상징,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런 핍박을 당할 것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그들이 그런 핍박을 처절하게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인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에 가면 용과 두 짐승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 가면 그런 심판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를 병행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장부터 20장까지 각종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너희들의 고난의 주체자인 너희들의 고난을 가하는 그 세력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이 얘기도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연관된 내용으로서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이상이 나오는데 그 이상은 고난 이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고난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됐다고 하는 사실을 연관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21장의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은 전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문제와 그 길의 궁극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간단히 서술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겪는 고난의 배후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그 고난을 가하는 이 로마가 이 실체가 무엇인지 이 배후가 다 있다. 그 배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난은 왜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인지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한 계시록을 관통하는 메시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진리 곧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특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그럼 이런 내용을 많이 말을 했을 때는 계시록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일단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을 우리가 규정한다면, 뭐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승리예요. 승리와 영광입니다. 이 두,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를 갖다가 해석을 하자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영역은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영역은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을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승리 또는 영광은 결국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이에요. 삶의 영역이고 그의 경험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묘사해주는 이 계시록의 상징적 표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읽은 그 상징적인 모습이 뭐예요? 어린 양과 사자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에요. 사자이고 뒤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두 개의 이미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죠. 계시록은 바로 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죽임당하신 분으로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조차, 내용도 계시록에서 말을 하지만은, 죽임당한 그 모습으로서의 어린 양의 이미지를 말하면서 본문에서는 동시에 사자, 그 어린 양은 동시에 사자와 같은 특성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약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그 전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특성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특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용 속에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전체를 간단하게 훑어보았습니다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이 뒤로 갈수록, 물론 중간중간에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뒤로 갈수록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앞에서부터 얘기하죠. 고난을 얘기할 때마다 그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 7교회 보는 편지 보면은 각 교회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다 승리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 승리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의 뒷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함께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요, 뭐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들 또는 흰옷 입은 자들로 묘사되고 있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이 그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인 어린 양과 사자 이미지가 이 계시록 전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과 사자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 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전자에 대해서, 왜냐면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들의 현장 자체가, 현실 자체가, 그들의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경험 자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 속에서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영광을 뒤에서 말을 하지만은, 그런 것을 돕는 차원에서의 모든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이 있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써 있게 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경험, 삶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특성으로서 제일 먼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그리고 경험의 영역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어떤 고난을 이 땅에서 반드시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전체 내용 속에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할 때 항상 절규하게 되는 탄식이에요. 간구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은 1세기 당시에도 지금 계시록에서 아까 읽었다시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조명해주고 있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짖음은 곧 고난의 삶은 한 시대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모든 세대를 거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뭐 모슬렘 지역에서는 뭐 이런 데서는 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말이죠.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커다란 박해들이 있었죠. 죽이는 것들도 있었고 뭐 교회를 불태우는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공산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여기 계시록 6장과 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이 고난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 간구를 했죠. 물론 지금도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계시록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영역이요 특성이 바로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의도를 가진 메시지를 이 계시록 전체 속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상적인 것은 이 계시록 전체 속에서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들의 고난에 대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서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메시지 속에 이 계시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고난을 피하거라. 라고 하는 식의 권면을 일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이요, 계시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면서 무엇보다도 고난의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주신 계시인데 이 계시 속에서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겠다고 주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 놀랍게 그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고난을 피할 길을 찾아보거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일체 그런 내용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비된 복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대표적인 교훈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식의 권면을 하고 있을까? 응?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그들에게 피할 길을 피하라는 말하고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땅끝까지 전파됨으로써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나아가는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나라의 구성원들을 모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모으는 과정 속에 있는 현재를 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작업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그 작업에 일체 다른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견디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뭐 생명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영광이 얻기 때문에 라고 한다 쉬운 말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 할 때 다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그 이전까지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기 전까지 승리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나서부터 사단은 결박되고 결박됐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은 이 방해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작업이.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완성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완성을 향해서 동참한 자들에게 영광이요 위로와 완전한 안식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부득불하게 충돌을 야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고난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일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기까지 또 승리와 영광이 있기까지 이 세상이 주는 고난에 대해서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인내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에서도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일시적인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긴 역설이 존재하죠. 이 말씀 속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삶의 한 특성은 경험의 한 영역은 어린 양과 같은 고난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고난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피한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영역이요 특성이야만 하는가 고난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받지 않을 수는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 자체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인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히트를 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 중에 하나, 모이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축복 얘기를 함으로써 성공한 거 아닙니까? 기복 종교로 우리가 발전하면서 그걸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상담하는 중에 자기 교회는 한 주라도 축복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런 안 하는 주간이 없대요. 한 주. 또 그걸 안 들으면 자기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심이 안 된다는 거. 참. 그 집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자 집사가. 그렇게 듣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마약에 중독되듯이 중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 고난의 영역에 대해서는, 고난을 얘기하더라도, 뭔가 좀 부드러운 고난을 얘기하지, 이 계시록에서 말한 같이 적나라한 고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판국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시록 그 1장 9절을 살필 때 이미 충분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시 잠깐만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은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겪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당하게 되죠. 그건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겪는 고난. 이런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이에요. 고통의 어떤 삶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있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예외 없이 삶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존재는 삶의 인생을 살면서 고뇌와 고통을 일종의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 피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있을 수 있고 뭐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각종 재해들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겪을 수도 뭐 다각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고난은 모든 인간들이 다 겪습니다. 그중에 우리 그리스도도 다 포함되죠. 이런 재해로부터 우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있게 된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겨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있게 될 저주를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여기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나중에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해석하기를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였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완성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정상적인 해방돼서 유기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가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지금 현재 시제는 뭐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부터 땅이 너로 인해서 인간으로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썩어짐의 종류로 살고 그 서로 관계가 상하게 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인간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이처럼 인간과 피조물의 부조화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위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공격하는 관계로 생겼어요. 부조화를 갖고 있는 관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도 사람과 피조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고난을 주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죄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타락하기 전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위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돕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성향으로 그 피조물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자신을,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는 자기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우위를 놓고 우위를 생각할 영역이, 그런 것이 여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안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성향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파괴가 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에 놓는 성향, 곧 타인 중심적인 성향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것은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난을 야기시키는 주범이에요. 근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고통 겪는 근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자연적인 환경 아닙니까? 다. 바이러스도 어디서 옵니까? 다 밖으로 오잖아요. 고통도 수고도 어디서 옵니까? 이 자연 때문에.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서로 관계가 뒤틀림을 위해서.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의미의 고난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연죄로 인한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보편적인 고난을 예외 없이 갖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뭐 홍수, 지진, 기근,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인간에게 서로 주는 고통, 이 고난의 요소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사회 간이든 국가 간이든 가족 간이든 개인 간이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주는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렸을 때부터 겪잖아요.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관계의 대립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서로의 고통을 주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또 여러분 그 개인적인 이 사회 속에서 오늘날도 사람들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 사회 지금 서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많은 요인들을 보십시오. 이 부정부패와 사기 행각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것이 권력 집단이든 뭐 경제 집단이든 서로 돈을 벌겠다고 친구와 가족의 규합 속에서 생긴 일이든 자기중심적인 그 관계를 서로 가지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재산을 탕진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을 이루고 아주 비참한 고통들을 겪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요. 타락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한들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도 곧 자연에 의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다 각각의 그 관계가 깨진 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딱 들어온 존재는 누구든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전자 지도를 어떻게 해서 장수 대안을 만들어도 자연재해로부터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막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과학을 발전시켜도 인간 자체가 관계 자체가 사악하고 이 서로 손상시켜주는 그런 관계, 고난을 야기시키는 관계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발전시켜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뜻하지 않게 상대차, 음주운전하는 상대차가 와서 나를 받아버려서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회입니다. 이 세상 구조예요. 일반적인 고난을 야기시키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했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본성을 쫓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양태 속에서 상대를 향해서 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테러 집단에 의해서 비행기가 추락시키잖아요. 수백 명을 죽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또 환경의 역습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생기고 뭐 요즘은 뭐 사스다 뭐 조류독감이다 그럽니다만 이건 변형 계속돼요. 더 나옵니다. 계속. 계속될 겁니다. 각종 암과 기형아가 출산되고 결국 죽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권한이에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 또는 권한을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생각하자면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아무도 이런 의미의 권한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부패했고 타락해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아주 멋진 계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의 기회가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엄청난 사실이죠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 우리 또한 이런 고난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권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홍수가 내렸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만 싹 피해서 홍수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진과 기근 속에서 그 사람만 예외치되지 않아요. 또 심지어 비행사고 나서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만 특별하게 공중에서 달리 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예수 뭐 우리가 강추위로 인해서 뭐 몇만 명이 동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거기서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고난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자유하지 않아요. 이것이 한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고난의 더 중요한 비중은 다른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고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자면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걸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먼저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보편적인 의미의 고난도 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겪는 어떤 고난과 심지어 일반 사람들과 갖는 어떤 고통을 겪는 일반 제인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모르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 그런 것은 벌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고난은 이 후자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겪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두 번째 고난의 원인. 계시록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을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신들은 로마가 너무 포악하다. 로마만 자꾸 생각하고 너무 강대고 있는 이 나라가 언제 무너져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뭐 은혜를 뭐 이렇게 하고 구원을 입고 뭐 얻는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눈이 안 보였죠. 그들에게 바로 이런 고난의 시각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이 겪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을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의 전체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새 시대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 자체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새 시대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날 모습이에요. 세상 주관자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인 곳이고 옛 시대의 풍속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새 시대의 상속자로서 사는 것은 반드시 충돌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옛 시대의 풍속과 세상 주관자와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도록 끝없이 유혹하고 또 핍박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은 피할 수 없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신과 가치의 영향을 거스르고 또 노골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단의 악한 괴계와 싸움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 손실이든 불이익으로 올 손실이나 어떤 불이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모욕과 굴욕으로 올 수도 있고 정신적 육체적인 가해와 핍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또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다면 그런 고난은 사라져버려요. 아까 말한 1차적인 첫 번째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고난만 당합니다. 후자의 두 번째 고난은 없어져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결국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 같은 추가적인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피하지 못해요. 그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세상 속에 있는 일반적인 고난으로부터도 자유하지 않고 이런 추가적인 고난으로부터도 자유하지 않아요. 이 추가적인 고난까지 우리에게는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비중은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다른 사람 감기로 다른 사람 힘들고 다른 사람 질병 걸은 그건 우리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로 이 추가적으로 겪는 고난 고통이 되면 사실상 이게 후자가 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시록의 수신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겪는 고난은 거의 후자로 인한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이 계시록 속에서 계시 속에서 그런 고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일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히려 견디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도 경험하신 길이고 그와 동일한 코스로 경험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다음에 어떤 코스를 경험했어요?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 코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고난을,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 하죠. 자기도 채운다.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같으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너희들, 네로의 당시 핍박을 받는 그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을 주었을 때도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속에서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버려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다 죽어도 정말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만사형통 무병장수의 삶으로 미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아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속는다는 것도 참나 이상합니다. 어디 예수 믿어서 진짜 무병장수 하던가요? 만사형통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이제 감기 걸리면 무조건 다 마귀가 그건 다 마귀가 붙어서 그렇다라는 또 괴팍한 논지까지 꺼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는 삶을 피해가는 것보다는 잘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싸움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있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할 때 거기서 타협점이 오거든요. 타협점이 오네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뭐를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 여기서 나오는 사단의 두 하수인의 짐승이 상징된 그 짐승의 존재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문화를 통해서든 핍박이라는 정치를 이용해서든 어떤 유혹의 거리든 어떤 사상을 통해서든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제가 타협하지 않으면 해서 우리가 부득불 뭔가 상함이 있고 만족이 덜할 수도 있고 상대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당하도록 이 계시록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어둠과 빛의 뭐 싸움이라고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말을 너무 문학적으로만 사람들이 쓰니까. 일단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사단의 나라. 이 싸움의 핵심은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갖는 싸움보다는 사실상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바로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겨나는 싸움에 기꺼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 중에 싸움의 핵심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기는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이게 최전선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접하지 않은 자는 모두 흑암의 나라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에게 그 나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뭡니까? 바울의 모든 경험이 뭐예요? 선교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다가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바로 고난의 진수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그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 전부인가? 이 고난이 전부인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죠.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사자로 상징되듯이 우리 또한 사자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이후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갔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바로 그런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같은 승리와 영광을 예. 가장 아주 정말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우리 막 인상 깊게 말해주는 데가 이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어렵게 할 거 아니에요. 쭉 읽어서 이 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승리를 확신시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분명한 근거를 삼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장본인들, 그 세상을 대표한 바벨론, 그 로마족 당시로는 세상, 그리고 사단의 두 하수인, 그리고 사단이 차례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난을 야기시키는 그 어떤 씨앗도, 어떤 가해할 수 있는 요소도, 다시 손상시킬 만한 어떤 근거조차도 완전히 상실된,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시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이 상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죠. 바로 그런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경험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꼭 종말론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고난 중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고난 당하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확신의 근거로서 갖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이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경험되는 것은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당시 수신자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은 모두 어린 양과 사자의 삶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린 양의 특성, 곧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의 삶이라는 이 고난을 삶의 특성으로 우리 경험으로 반드시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는 고난을 전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승리와 영광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일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영광스러움에 자신들이 설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동시에 자기의 현재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현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은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은 현재의 고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갖는 가운데서 갖는 것이지 연관된 것이지 분리되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1세기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현재 로마가 주는 이 고난에 대해서 눈을 떠서 이 모든 전말이 어떤 줄 알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황제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와 영광으로 연결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어린 양과 사자의 특성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경험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특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도대체 어디서 예수를 믿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구원은 희망하지만 어린 양과 같은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놀랄 일을 경험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의 이렇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일종의 라벨과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장래의 영광은 이것을 있음으로서만 연결된다는 것.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현재라고 하는 많은 유혹과 사단의 대적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많은 시련들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광에 참여할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흑암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잠시 고난을 당하겠지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뒤쫓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잠시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내하며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주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조그만한 불리이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에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